오래 미파솔라시 도네 안의 멜로디 너의 빈자리가 너의 향기가 남긴 소리 도레미파솔라시 도네 안의 멜로디 그리워하다가 미워하다가 보고 싶다 헐라 지겹게도 다시 시작되는 병 지겹게도 다시 살아나는 너란 병 너만 보여 너만 들려 너만 알 수 있어 사람답게 다시 내게 돼.